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대에서 하신 연설,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딸 소년혁명가가 되자의 전문을 7일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이 올렸습니다.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.